어머, 웬 개니? 아, 레나 누나. 아, 여기 마을분이 키우는 갠데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데려왔어요. 그래? 이 녀석 정말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아, 멍멍아, 자, 손. 옳지. 우와, 누나를 잘 따르네요. 당연하지. 나는 엘프잖아. 동물들도 자연의 일부인. 누나 앞에서 실례를 하다니? 이 하룻 강아지가 엘프 무서운 줄 모르네. 멍멍아, 이 누나랑 오늘 배변 훈련 받으러 가볼까? 야, 누나, 하루만 맡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잘 돌볼게요. 배변 훈련은 하루면 충분하단다. 멍멍아, 잘못했다고 해. 얼른. 이것 봐요. 낑낑대면서 반성하잖아요. 뭐라? 이 녀석 제법 똑똑한걸? 뭐랄까, 청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. 그래, 그래. 착하다. 멍멍아, 형이랑 산책하러 갈까? 오, 좋아. 그럼 어디로 갈까? 이 강아지가 청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? 그러게요. 예전부터 강아지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. 신기하죠? 엘프보다 동물과 친화력이 좋다니 굉장한걸? 비법 같은 거 없어?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. 어? 눈? 청이 네가 강아지랑 눈을 맞추고 이야기한다고? 네. 그러면 아무리 말썽 부리는 강아지라도 얌전해지더라고요. 어? 아, 하지 마. 간지러워. 아, 잠깐만. 혹시 청이 네가 친구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? 그런 걸까요? 어째서지? 글쎄, 청이가 너무 강아지를 닮아서? 강아지를 닮은 건 청이의 눈동자일까? 아니면 청이 전부가 강아지를 닮은 걸까? 네? 방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, 레나 누나? 아니야, 아무것도.